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때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이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가 15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주한과 평양시 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 간부 양성기관,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 86, 1997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역사적 노작의 과학성, 정당성, 생활력과 혁명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